유찬이의 일기 2016년 8월 22일 날씨 맑음 제목 불쌍한 달팽이 엄마가 뒷마당에서 갑자기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가봤더니 엄마가 달팽이를 밟았다고 했다. 너무 징그러웠다. 불쌍한 달팽이 조금만 더 빨리 지나가지. 유찬이의 일기 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스토리 바이블 지은이 셀리 로이드 존스 깜짝 놀라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친구들은 슬펐어요. 가장 친한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셨던가요?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아니셨던가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끝이었을까요? 사흘째 날, 먼동이 트기 직전에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천사도 보내셨어요. 호위병들은 천사를 보고는 무서워서 엎드려졌답니다. 천사들은 그 큰 돌을 옆으로 굴리고는 그 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첫 새벽빛이 희뭄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씻어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나뭇잎과 풀립에는 이슬방울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눈물처럼요. 친구들은 올리브숲 사이로 가파른 길을 말없이 걸어 드디어 무덤에 닿았습니다. 모두 놀랐어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구에서 어두운 무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빛나는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거기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무덤이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을 두는 곳이다.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은 몸이 아니시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어찌나 기쁘게 웃던지 그들은 잠시나마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서둘러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뒤에 남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계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마리아에게 들렸어요. 마리아는 생각했지요. 묘지를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겠지? 마리아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아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오셨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는 돌아섰습니다. 형체만 보였어요. 마리아야, 나를 꼭 붙잡고 늘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라. 예수님! 마리아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솟아나서 마리아는 온몸을 들썩이며 마구 흐느꼈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도시까지 줄곧 달리고 또 달렸어요. 평생 그렇게 빨리, 그렇게 멀리 달려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언제까지나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발이 땅에 닿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햇님이 반짝반짝 춤추며 하늘을 뛰어다니는 것 같았고 맑은 상큼한 공기 속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며 마리아와 함께 달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기뻐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나무들도 풀밭의 작은 소리도 새들도 마리아의 마음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슬픈 일들을 없애고 계셨던 걸까요? 죽음마저도 없애고 계셨던 걸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겠지? 마리아는 웃음이 났어요. 물론 그 말은 맞았답니다. 집으로 예수님의 승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친구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는 어느 2층 방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막지는 못했지요. 그분은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답니다. 유령이다! 도마가 소리를 지르며 책상 밑에 숨었어요. 그러나 유령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가 고프구나. 점심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분께 생선을 드렸어요. 그들은 다 뒤로 주춤하며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야. 진짜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맛이 좋구나. 예수님은 손등으로 입을 닦으시며 웃으셨어요. 유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은 한쪽 눈을 찡긋하셨어요. 그러자 다들 웃었답니다. 나는 정말 여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분은 거기 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기뻐서 콩닥콩닥 뛰었지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서 그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뒤를 이었고요. 그들은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친구들은 함께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따금 그들은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분을 만져보았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진짜 몸이지만 더 좋은 몸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몸이었고 다시는 병들거나 죽을 수 없는 몸이었지요. 영원히 살 몸이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슬픈 맘 사라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자기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구주요, 구원자다. 그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괜찮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말이에요. 며칠 후에 그들이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집으로 내 아버지께 갈 때가 되었다. 그들은 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문득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위한 곳이 있다. 내가 준비해 두겠다.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러자 도마가 어리둥절해서 말했지요. 저는 거기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아니, 너는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웃고 모두 예루살렘 근처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이르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말해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죽었다고 해라. 이것이 그 더러운 거짓말을 이기는 진리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그럼 사랑하시고 말고. 갑자기 온 하늘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집에 올 수 있다. 죽음은 너희의 끝이 아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너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온 세상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밝은 하늘로 점점 더 높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그분이 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는 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빛나는 사람 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가시는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하늘에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마음속에 신기한 기쁨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마음에 남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비록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언제까지나 늘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 그들은 궁금했어요.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된답니다. 도움을 보내신 하나님. 오순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친구들과 도미들은 갑갑한 2층 방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바깥에는 햇빛이 밝았지만 덧창이 닫혀 있었어요. 문도 잠겨 있었고요. 예수님은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한 일은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게 전부였지만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떠나셨지요. 규칙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으니까요.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비밀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떠올렸던 거예요. 갑자기 작은 방에 강한 바람이 가득해졌어요. 벽을 뚫고 들어온 바람에 바닥의 지푸라기가 나풀거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어두침침한 곳을 밝히면서 불꽃이 어른거렸어요. 불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치거나 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마치 모든 차가움과 딱딱함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망가진 마음이 고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어찌 된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들 안에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그분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그분과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독과 병과 더러운 거짓말을 없애줄 약속의 말씀을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그분이 그들 안에 사신다는 게 정말일까요?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덧창을 활짝 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밀려든 사랑처럼 햇빛이 방 안에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리고 작은 방은 즐거운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춤추는 발소리, 노랫소리, 웃음소리. 그들은 문을 따고 거리로 나갔어요. 마치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잘 들리도록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들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약처럼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죽이는 독을 없애는 해독제처럼 사람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입맞춤처럼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대신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도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먼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는 각기 달랐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모두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각자 자기네 언어로 말이에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친구들과 도우미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은 널리 퍼져나갔답니다. 날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 그분의 특별한 백성은 갈수록 더 많아졌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막아야겠다. 사울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온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절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 6장에서 9장, 12장에서 28장, 골로새서 2장,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 규칙을 지키던 모든 사람 중에서도 사울이 으뜸이었어요. 나는 훌륭해지는 일이라면 선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었지요. 그는 아주 교만했어요. 아주 훌륭했지만 마음씨는 썩 좋지 못했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는 그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번개처럼 비쳐왔어요. 햇빛보다 더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사울은 손으로 빛을 가리며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그에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팠어요. 큰 목소리가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와 싸우고 있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말했어요. 나는 예수다. 네가 내 친구들을 해치는 것은 또한 나를 해치는 것이다. 사울은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로 가라. 네가 어찌해야 할지 내가 일러주겠다.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도우미들이 어린아이를 데려가듯이 사울의 손을 잡고 가야 했답니다. 사울은 꼬박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치 처음으로 정말 앞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꿈속에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사울한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다시 앞을 보게 해주겠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울이 얼마나 미워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온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전하라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갔어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만난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갑자기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까지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은 작고 겸손하다 라는 뜻이랍니다. 교만과는 정반대지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은 은혜가 넘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을 다르게 말한 거예요. 재밌지요? 그때부터 바울은 다름 아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까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지요. 바울은 새로 할 일이 생겼어요.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그가 탄 배가 세 번이나 난파되었어요. 결국 감옥까지 갔지요.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득히 먼 옛날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자녀의 가족은 자꾸자꾸 많아졌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보다도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꿈. 요한이 내다본 미래. 요한계시록 1장, 5장, 21장에서 22장. 요한은 예수님의 도우미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노인이 된 그는 어떤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곳은 감옥이었어요.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요한을 그곳에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감옥이나 섬이나 바다 한복판에 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곳, 요한의 감옥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해처럼 밝게 빛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대한 비밀이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찬 물소리 같았어요.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써라. 하나님의 자녀가 읽고서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셨어요. 사실은 요한은 멀쩡히 깨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실제였고 어느 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있다. 그리고 왕자 위에 왕이 계신다. 그 왕은 예수님이시다. 왕자를 빙 둘러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 자기들의 보물을 드리고 있다. 커다란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 소리와 밝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꼭 수천의 폭포수 소리 같다. 모두 갑자기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가 죽지 않도록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영원 영원히 그분께 돌리세. 그러자 하늘과 땅과 땅 밑과 물속 모든 곳에 모든 생물들이 함께 노래한다. 그 다음에 온 사방 가득히 진하고 아름다운 침묵.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적인 더러운 사탄이 패하여 아래로 던져졌다. 내가 보니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가 반짝반짝 환한 빛을 내며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천국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도시는 아름답다. 황옥과 벽옥과 사파이어로 된 벽들, 정금을 입힌 널찍한 길들, 영영이 닫히지 않는 빛나는 진주문들. 해는 어디에 있을까? 달은 어디에 있을까? 해와 달은 더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빛이시다. 다시는 어둠이 없다. 다시는 밤이 없다. 그때 왕이 말씀하신다. 보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가 다시 함께 있노라. 달아나는 일이 다시는 없다. 숨는 일도 없다. 울거나 외롭거나 두려울 일도 다시는 없다. 아프거나 죽는 일도 다시는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영원히 사라졌다. 슬픈 일들은 모두 없어졌다. 그리고 보라. 내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었노라. 그때 하늘에 그윽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이 본 모든 것을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온 세상의 모든 말로도 모든 책으로도 절대 부족할 테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요한은 알았어요. 어느 날 천국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망가진 세상을 고칠 것을. 그리고 다시금 천국이 진짜 우리의 흠잡을 데 없는 집이 될 것을 말입니다. 잠옷 신비로워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또 알았어요. 한때 그토록 슬펐었기에 모든 것이 더욱더 놀라워지리라는 것을요. 그는 또 이 이야기의 끝이 아주 멋지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모든 슬픔과 눈물과 그런 것들이 다 아침 햇살에 밀려나는 그림자처럼 될 테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간다. 금방 도착할 것이다. 요한은 책을 마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이라고 쓰지 않았답니다. 원래 이야기들이란 그렇게 끝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는 이렇게 썼어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그것은 어쩌면 다음 말을 그냥 다르게 쓴 것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풀어쓴 요한 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예수님께 예 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냥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리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자신의 모습,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이 이야기는 바로 너의 이야기다.